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전국 직맹 조국단체 예술 소품 공연 무궁 번영하라 나의 조국이여가 7일 평양의 철도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총중앙위원회위원장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노동자들과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합창 혁명소원가 김종훈 장군 찬가와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로 막을 올린 무대에는 남송 오중창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라 기타 병창 우리 앞날 박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